너는 지금 어디 있니? The wind blows patter, 더 바람이 불어 한입도 입 떨어져 내리네. 후, 바람 불어와 겨울이 오나 보네. 후, 바람 불어와 내 맘을 달래주네.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려 내 맘을 적셔 너를 떠올려.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려 내 맘을 적셔 너를 떠올려. 나를 떠올려 너를 떠올려 나를 떠올려. 너를 떠올려.